Name and where you're from. Emily from Leadership Chat. It's good to have you with us. Leadership Chat gets it also. Of course, we have Linda back with us. Good to have you back. We're Mission Builders. Thank you. Victoria Curry, you guys are amazing. Good to have you with us. So it's Germany and Montana. Yes. 독일과 몬타나 미국에서 왔어요. Cool. And then the last one in the back. I'm Valerie. Valerie. From the midwife school at YWAM Ship. Okay. YWAM Ship에서 왔고요. We have also... Georgia. I'm Georgia. I'm from New Zealand. Come on. Okay. New Zealand에서 왔어요. It's good to have you guys with us. Seriously. All right, what happened to the front row? Are you guys scared of Dutch, or what? All of a sudden... Okay, all right. You were trying to sit up front. You're students. Thank you for your honesty, Sean. All right. Cool. Well, I was feeling like Julie should pray for Dutch this morning. I feel like she just got to pray. Oh, the anointing. So why don't you start us out in prayer? Pray for Dutch. Pray for this morning. Dutch, come on up. Jesus, you just thank you, Father, for Dutch, that he's such a spiritual father. Yes. Just thank you, Father, that he holds so much wisdom in intercession and that he holds so much authority in intercession and prayer, Lord. I just ask that today that he'll just impart more of the wisdom that he has, Lord, yes. And more of, just the intercession, Jesus. We thank you, Father. In Jesus' name, amen. Amen. Well, good morning. Good morning. Are you all here? Is it okay with you if I'm over here? So. Let me start by sharing a testimony, a story that happened with my life a few years ago. 그치, 몇 년 전에 일어난 제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I was ministering in Texas. This would have been probably 2004. Could have been 03. And we, America was in the beginning of, well, at some, maybe a year or two into the war with Iraq. 예, 그래서 이라크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된 시점이었어요. And I was ministering with a friend of mine, Chuck Pierce. Chuck Pierce라는 이 친구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He's a prophet from Texas. 텍사스에서 사역하시고. He and I ministered together a lot. 같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And we were on a ministry tour to all 50 states. 네, 50개의 주를 다 다니면서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We received an assignment from the Lord to go to each state and minister His word at that time for that state.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과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그 주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What do we take for breakthrough in that part of America? 그래서 그 주에 어떻게 돌파를 가질 수 있는지. What were the strongholds there?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주가 가지고 있는 경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season. 예, 어떠한 그 시즌에 그 주가 속해 있는지. And the Lord said, I want you to give the same message to each state. 근데 그 메시지를 각 주마다 다 전달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I want you to go to each state, hear my word for them, and release my word. 예, 그래서 그 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너가 전달해라. There were numerous times when I didn't know what I would speak on until 5 minutes before I got up to speak.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대에 올라서기 5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적도 있어요. Because we would just worship until we felt like the Lord was downloading to us what they needed to hear.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중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내가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저는 계속 예배했습니다. I spoke twice in each state. Chuck spoke once in each state. 그리고 각 주마다 다니면서 저는 두 번 말씀을 전했고 첫 형제는 한 번. So I did 100 different messages. 그래서, he did 50 different messages. 그래서 저는 100개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고 석은 이제 50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No message. We didn't know any message we were going to do until we got to that state. 그 주에 도착해야지만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지를 알았어요. And of those 100, I didn't do any message that I had done before in the exact same way that I had done it previously. 그리고 그 100번의 메시지 모두 각각 달랐고 어떤 메시지도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So this was very challenging for us. 저희에게 굉장히 도전이었죠. There were times when I was really stressed out 10 minutes before I was going to speak. 예,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됐는데 한 10분 전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But the Holy Spirit was always faithful to give us His word, even though many of those came at the last minute. 예, 많은 메시지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다운로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And oftentimes when I was up speaking, the apostolic anointing on my life would cause the prophetic anointing in him to engage. 예, 그래서 제 삶 안에 있는 사도적인 그 은사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안에 예언의 은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Many times he would come up and prophesy during my message. 그래서 많은 경우 척 안에는 그 예언적인 은사가 깨어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There were some messages I did where Chuck probably came up and interrupted me with prophetic words. 6-7 times. 예, 그래서 한 6번에서 7번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척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신다라고 이제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And in San Antonio, Texas, I was speaking and I said something about the prophetic destiny of Texas. 근데 텍사스에서는 제가 텍사스가 가지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In Chuck's words, the heavens opened and God pulled him up into the spirit world. Into heaven. 척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서 자기를 하늘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말해요. And he heard the Holy Spirit say to him, "Go up and prophesy what I tell you, and do not think about it in advance." 그리고 성령님이 척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달하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마라. He wouldn't give him what he was going to say until he started prophesying out, just right up out of his spirit. 그리고 영이 바로 곧바로 반응해서 말을 입을 열 때 그 순간에 이제 예언이 나왔습니다. And Chuck prophesied that if we would pray right then, Saddam Hussein would be captured within a week. 예, 그때 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복이다면 일주일 후에 사담 후세인이 잡힐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And he finished the prophecy. 그리고 예언이 끝나고 나서 turned around, handed me the microphone. 그래서 이제 돌이키면 돌려서 마이크를 주는데요. With a look on his face, no one else could see. 근데 그 표정은 저만 봤어요. And it looked something like, "I can't believe I just said that. Do something." 근데 내가 진짜 그 말을 했던 게 믿겨지지 않아. 어떻게 해봐. And my first thought was, "You do something. You're the one that prophesied it." 근데 내 생각은 너가 말했잖아. 너가 알아서 해. You just said, "If we pray, he'd be captured within a week." You do something. You're the prophet. 우리가 기다면 일주일에 잡힌다고 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해봐. 너가 선지자야. But he was already off the platform. 근데 척은 이미 강대상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And I just thought, well, what do we do? 근데 그때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I guess we do what he said. 그럼 척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So we began to just decree that Saddam would be captured. 예,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잡힐 거라고 저희는 that his location would be revealed. 그리고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 위치가 밝혀질 거라고. That any witchcraft that was hiding him would be broken and he would be exposed. 그를 숨겨주는 어떠한 그 악한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이 끊어지도록 기도했어요. We actually had some people from the military in the meeting, so we brought them up to pray. 예, 그래서 그 미팅 가운데 군인들도 있어서 군인들을 앞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또 기도했어요. We brought one young man who was on a leave from his unit that was over in Iraq. 그 이라크에서 잠시 이제 그 휴가를 받은 한 젊은 군인도 있었어요. And we had him stand in the gap. We laid hands on him for his unit and for the military. 그래서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줬어요. And we prayed that our soldiers would be anointed to capture Saddam Hussein. 그래서 우리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사단 후세인을 잡을 수 있도록. That's an interesting concept, isn't it? That a soldier could be anointed to capture somebody. 근데 군인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게 좀. But that's what we felt led to pray. 네, 저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This prayer probably went on for half an hour, 30 minutes. 한 30분 정도 저희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We ended the meeting. We went back to our homes. 그래서 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And the following Sunday morning, Chuck called me at 4 a.m.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척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And he said, "Turn your TV on." 예, TV를 켜보라고. They're not going to stone us. 예, 우리한테 사람들이 돌을 던지진 않을 거야. They just pulled Saddam Hussein out of a hole in the ground in Iraq. 예,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발견했다고 숨어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And I said, "You can do that." Let me tell you another story.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Back in 1979, 79년도에 I was involved in a situation in my family. 저희 가족에 한 상황이 있었는데. My younger sister was in a state of real rebellion to the Lord. 제 여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하고 있었어요. My father was a pastor for probably 20 years. 제 아버지는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And then he had a moral failure.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도덕적으로 실패하셨어요. Get involved with his secretary and eventually divorced my mother and married this lady. 제 비서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저희 엄마와 이혼하시고 나중에 비서와 결혼하셨어요. And this threw our family into a state of incredible turmoil. 근데 그 상황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I went into 2 years of rebellion. 저 또한 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했고요. Turned to drugs and alcohol. 마약도 하고 알코올도 하고 술을 마시고. My sister, who was only I think she was 11 years old when this happened. 그 상황이 일어날 때 제 여동생 11살이었어요. Suddenly finding herself without her father. 네, 갑자기 이제 삶에서 아버지가 없어진 게 이제 보이는 거죠. And she went into a very serious crisis. 그래서 그때 여동생도 위기를 맞아. Became very rebellious. 굉장히 이제 반항하게 되었어요. It took 2 years for the Lord to bring me back to Him. 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My rebellion really wasn't rooted in rebellion. 왜냐면 제 반항이 진짜 하나님을 앞에서 반역한 게 아니었어요. It was rooted in confusion and anger and pain. 혼란과 아픔과 And so was hers. 예, 그리고 고통 때문에 그게 나온 거죠.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he got involved with a young man that was probably six, 7 years older than her. 6살에서 7살 정도 나이가 많은 형제랑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I think by this point in time, she was probably 16. 그리고 그때 제 여동생 16살 정도였어요. And none of us could reach her.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And she wouldn't break off this relationship. 그리고 관계를 이제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And my dad, we called him and he tried to reason with her on the phone. 저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가 또 이제 여동생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죠. And she would listen to no one. 근데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And she wouldn't listen to him because she was so angry with him, she didn't care what he said. 아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죠. He decided that he would end this relationship one way or the other. My dad did.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내가 깨뜨려야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He bought a plane ticket from Florida to Texas. 저 비행기표를 사서 플로리다에서 텍사스로 갔어요. He said, "I'm coming to deal with this physically. I'm going to deal with this man."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직접 내가 이제 다뤄야겠다. And I knew that he was serious. 근데 아빠가 진지한 걸 알았어요. This was going to turn violent.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변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And I knew that my father would probably end up in prison. 근데 잘못하면 우리 아빠가 감옥에 갇힐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Because I knew him well enough to know when he was just talking and when he was serious. 왜냐면 저는 아빠를 잘 알죠. 아빠가 그냥 얘기하는 거랑 아빠가 화가 나면 진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저는 잘 알거든요. So he was supposed to arrive the next day. 그때 그 다음 날 도착하기로 결정했는데. And that night I was tremendously burdened about the situation. 근데 그 전날 밤 저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So I asked CC just to go on to bed and said, I'm going to stay up and pray through the night. CC한테는 자라고 하고 저는 이제 깨워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And I was weeping, just walking in my living room for a couple of hours, just crying out to God. 네, 통곡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었어요. I said, Lord, you have to do something.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You have to deal with my sister. You have to deal with my father. You have to stop this violence. He's already bought a plane ticket. He's definitely coming. Please, stop this. And I did not receive the answer that I expected from the Lord. Because what he said to me was, eventually, 왜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Why are you begging me to do this? 왜 이거를 해달라고 나한테 구걸하냐? You know what my will is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뜻을 잘 알고 있지 않냐? Why don't you just take authority over the demons involved in this and stop it? 그럼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너가 권위를 취하고 대적하면 되지 않냐? Why don't you use the authority that I've given to you? 내가 너에게 준 권위를 너가 사용해라. And take dominion in this situation and just stop it. 그리고 이 상황을 너가 다스리고 이 상황을 너가 멈추게 해. And something clicked in my mind, in my heart. 갑자기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뭔가 클릭이 됐어요. Things that I had heard, taught, but never really fully grasped. 제가 듣고 또한 가르치기도 했지만 내가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As strange as it sounds, I realized that I wasn't waiting on God, He was waiting on me. 그래서 이상하게 들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He was waiting for me to rise up and take the authority that He had given to me and deal with the demons that were causing this.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준 권위를 내가 취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And faith rose in my heart.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And for about 5 minutes, I just bound the evil spirits. 제가 그 악한 영들을 다 묶었어요. And I just decreed in the name of the Lord, you are not going to do this.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했죠. 너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You're not gonna take my sister into further rebellion. 내 여동생이 계속 반항하도록 너가 이제 잡지 못할 것이고. You're not gonna cause my father to do something that crazy and go to prison. 그리고 내 아빠가 정말 후회하는 그 감옥에 가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대적한다. There will not be violence. 폭력이 없을 것이고. This will end peacefully. 이게 평화적으로 끝날 것이다. I decree that. I demand it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선포한다. 내가 명령한다. 예수. And I break this entire attack off of my family. 내 가족 안에 있는 이 모든 공격들을 내가 대적한다. And I had peace and I went to bed.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평안이 생겨서 자러 갔어요. And I slept very, very peacefully. 그리고 굉장히 평안하게 잘 잤어요. And when I got up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 제가 일어났을 때, my father called. 제 아빠가 전화했어요. Very peaceful. 굉장히 평안한 목소리로. I don't know what I was thinking, but I'm not coming.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I just think it'll be okay. 그냥 모든 게 잘 끝날 거라고 믿어. Within a very short time, my sister just broke off that relationship completely.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동생도 그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rededicated her life to the Lord. 예수님께 이제 여동생의 삶을 바쳤고. Is a wonderful, wonderful worshiper today.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자예요. Now, isn't it fascinating that really I wasn't waiting for God to do something?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He was waiting for me to do so.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And I began to understand intercession in a new way that day. 그리고 그날 저는 중보기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I want to do just a little more what I call theology. 제가 신학을 조금만 the theology of prayer for a few minutes this morning. 특히 기도에 대한 그 신학을 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Then for the rest of the morning, we'll move into practical expressions of that.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실제적인 그 기도의 형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Now I face a horrible dilemma. 그래서 지금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What part of 15 hours of teaching do I condense into two? 그래서 15시간 걸리는 이 강의를 어떻게 두 시간으로 줄일 수 있을까? I'm too old for that.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What? I think I'll just change this a little bit. Let me move into several definitions of the Hebrew word for intercession. 중보 기도에 대한 그 원어 히브리어의 해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This is the Hebrew word from which we get intercession. 중보 기도라고 할 때 파다라는 이제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It has a lot of different nuances of meaning. 예, 근데 이 단어는 원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Hebrew is a picture language. 예, 히브리어는 사실 형상 문자예요. So a word or a letter in Hebrew paints a picture.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어떤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요. And that picture can represent several different aspects or meanings. 그리고 그 그림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So what the Lord led me to do years ago was to go into a deep study of this word. 그래서 하나님은 몇 년 전에 이 원어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하도록 저를 불러주셨어요. And not to allow the lexicons and the dictionaries to define it for me. 그래서 어떠한 뭐 사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But to look at every passage of scripture where the Holy Spirit decided to use this word in scripture. 근데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중보에 대한 단어를 쓸 때마다 그 구절을 공부하라고 So that by the context that he put this word into. 그래서 그 단어가 들어 속한 그 모든 문맥을 I can get the picture of different pictures of what this word really means. 그럼 그때 그 상황마다 이 중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Because in its root meaning it doesn't mean prayer. 왜냐면 그 원어에는요. Isn't that fascinating? 그냥 기도, 중보가 기도가 아니었어요. The Hebrew word for intercession does not mean prayer. 히브리어로 중보는 기도 It means to go between. 그 사이에 선다는 거죠. Go between certain individuals. 각 개인 사이에 제가 서는 거예요. Dutch, place yourself between your dad and this man. 그래서 아빠와 이 남자에 대해서 너가 그 중간에 서라. Place yourself between your sister and this man in the spirit. 그리고 영 안에서 이 남자와 여동생 사이에 너가 서라. Stand there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너가 서고. And say no. 그리고 안 돼. You can't go through me. 나를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어. I'm stopping you now. 내가 너를 지금 멈춘다. So then you find out that this word means to place yourself between. 그래서 너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Actually, it means to mediate. 그리고 이제 중재한다는 거예요. Go between two individuals or parties, and you're the one that will stand between them.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그 중재자로 서는 것입니다. So the Holy Spirit takes this word and He uses it in many different ways in Scripture. 그래서 성령님은 이 중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셨어요. And we're going to look at least six of them. 그래서 적어도 한 여섯 구절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Get six different pictures of what it means to intercede. 그래서 중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섯 가지의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e first one. 첫 번째는요. Is to meet. 만난다라는 거예요. To meet with. 누구와 만난다. Or to create a meeting. 아니면 그 미팅을 세운다. You place yourself between this person and this person, and you become the one who introduces them. Let's say.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You say, CC, I want you to meet Andrew. And I'm the go-between. 앤드류입니다. 하고 제가 소개하는 거죠. So the concept of intercession means to create a meeting between different people. 그래서 중보의 뜻 중에 하나는요, 두 사람의 그 미팅을 태워준다는 거예요. Sometimes it's a pleasant meeting. 어떤 경우에는 좋은 미팅이고요. To unite. 그래서 두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Sometimes it's a violent meeting.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폭력적인 미팅이기도 합니다. To disunite.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Because this word is used in the context of war. 왜냐면 이 단어는요 전쟁 상황에서 저희가 쓸 수 있어요. You don't want to create a meeting. 그래서 미팅을 이제 만들어. You want to break a relationship. 미팅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지 못하도록 깨뜨려야 되는 거죠. So Jesus as the intercessor in Scripture.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He went between God and man.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화해시켰어요. He created a meeting between God and man, right? 그래서 He's 하나님과 사람의 그 만남을 만들어준 거죠. But he also went between Satan and man and 근데, broke a relationship. 근데 또한 사단과 사람 사이에서서 그 만남을. And that was a violent meeting.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미팅이었습니다. And now he uses us to enforce both.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 가지 형태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He says the same ministry that I had reconciling the world to God.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사역을 너도 똑같이 해라. You are going to be my expression of that in the earth now. 그리고 이 땅에서 너가 이제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거야. As my intercessors, you're going to create a meeting between me and people. 그 나의 중보자로서 사람들과 나의 그 미팅을 너가 이제 만들어야 돼. And just as I did when I broke Satan's authority or relationship or authority over mankind. 예, 그리고 사단의 그 사람을 향해서 붙잡고 있었던 권위를 내가 깨뜨린 것처럼 그 만남을 내가 분리시킨 것처럼. You're going to have to enforce that victory also. 너 또한 그 승리를 그대로 선포해라. You're going to have to step between the enemy who is causing oppression or control in a person's life. 그래서 한 사람 삶 가운데 통제와 억압을 하는 그 원수. You're going to be my go-between. 너가 그 중간에 서서 you're going to meet the enemy, 그 원수를 너가 만나고 and you're going to enforce my victory. 그리고 나의 승리를 이제는 너가 다시 보여줘라. Now I was Cici and I were ministering in Guatemala many years ago in the late 70s I guess it was. 70년대 후반에 저희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And God was teaching me these principles of intercession. 그때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원리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Son, I want to meet with this person. 아들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 And I'm going to have to use you to do that. 근데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거다. Because I'm in heaven now, and you're my representative on earth. 너는 이 땅에서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And if I get to meet with this person, it's going to be through you or one of my one of my believers.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너를 통해서 아니면은 I'm not going to come to earth again.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진 않아. You're my body. 너가 이제는 나의 육신. And I'm going to meet with them through you.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만날 거야. So while we were there in Guatemala, we were asked to go to the hospital and pray for a lady. 그 과테말라 있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한 한 여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This lady had tuberculosis. 예, 그래서 반죽이 있었습니다. She was very poor, so she was in a wing of the hospital created for the poor. 예,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It was about the size of this room, maybe another 10 or 20 feet longer. 예, 그래서 이 강의실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There were just beds, 3 feet. Every 3 feet, there was another bed. 예, 3피트마다 이렇게 침대가 another lady. 그리고 또 하나요. Tuberculosis is very, very contagious. 근데 그 폐렴인데요. 그게 굉장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But she was in the room with all the other ladies, another lady on either side of her. She was just coughing her tuberculosis into the air. 근데 폐렴이 있는데 옆에 바로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기침하고. This was just a room where people could bring very poor people and doctors and nurses could walk from the hospital over and try to look at them. 예,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어떻게 보면 큰 병실인데요. 옆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걸어서 그냥 방문했습니다. No machinery, no equipment. 어떠한 뭐 just beds. 의료시설도 없고요. Family brought them food. 침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So it was a very unique situation.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And this lady was a Christian. 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여성분이. And we were asked to go and just pray for her. 그래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And we agreed to do so.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로 했죠. So we shared with her for about 15 minutes, talked about the word, talked about the Lord. 그래서 15분 정도 이제 그분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Just encouraged her in her faith. 그 믿음을 저희가 격려해 드렸고. And then we prayed for her.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And there was really nothing to indicate whether or not anything had happened.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But there weren't serious manifestations. She wasn't coughing constantly. 그리고 계속 기침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So we just had to believe that the Lord had touched her.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만졌다라고 저희는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After we finished praying for this lady, the lady next to her spoke up. 근데 저희가 기도를 끝내고 나서 옆에 있던 여성분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And she said, "Would you pray for me?" 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어요? Now all this is through an interpreter. 이 모든 게 다 통역자를 통해서. And we said, "Of course we pray for you. What's wrong with you?" 어, 그럼요, 기도할게요.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할까요? And she pulled her hands out from under the sheet. 근데 이분 밑에서 손을 꺼냈어요. And both of her hands were paralyzed. 근데 예 손이 마비되어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And she said my feet are the same way. 제 발도 마찬가지예요라고 합니다. I've lost all feeling and control in both hands and both feet.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I was in the hospital for a minor surgery on my back. 근데 저는 제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Accidentally. The part of my spinal cord that left me this way. 근데 제 척추를 의사가 잘못 건드려서 제가 마비가 됐어요. They said to me, "You will always be this way." 그래서 항상 너가 평생 이렇게 살 거다라고. We're sorry, but there's nothing we can do for you.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And my first thought was.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생각은. I don't do paralysis. 하나님, 이렇게 마비된 것은 저는 못해요. I do headaches. 저는 두통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I pray for colds. 그리고 감기 위해서 기도해요. Or somebody has a little pain in their back.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픈 사람. I don't do paralysis, God. 하나님, 마비된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This was very intimidating to me. 굉장히 저에게는 위축되는 I was a young man just starting out in ministry. 예,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All of the ladies in the room were listening. 네, 그 병실에는 모든 여성들이 watching, 있어요. 쳐다보고 있죠. To see what was going to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And really, I did not have faith that God was going to heal this lady.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치유할 거라는 그 믿음은 저희가 없었어요. But I did have a faith that God could heal her. 나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And I knew that the Bible said believers would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recover.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손을 얹어라라 말씀하세요. And I was beginning to understand that God wanted me to be the go-between for Him and other people. 근데 그때 알았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내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That He wanted to meet with them through me.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That I was His hands and feet and voice on the earth. 이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 그분의 목소리. What He accomplished at the cross.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He was going to have to release it through me. 나를 통해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So I had enough faith to try this. 그래서 내가 노력은 해보겠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I did not have enough faith to grab her and raise her up and say, "Be healed in Jesus' name."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이다고 이제 잡아당기는 믿음은 없었어요. But I had enough faith. 하지만 제가 가진 믿음은. Say, "Lord, did you heal this lady?"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매를 치유해 주셨다. When we finished praying, 기도를 끝냈을 때, nothing had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And I was disappointed.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It's not what you expected to hear, was it? We turned to walk away. I get probably 15 feet away, maybe from here to these partitions.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 이제 벽까지 가는데. Trying to get out of this room as fast as I could. 근데 재빨리 그 방을 떠나고 싶었어요. When this lady began to scream. 근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And in Spanish, she would say, "Milagro!" 스페인어로 "Milagro!" Which is the word for miracle. So, 기적이라는 단어. And we turned around to look at her. So, 저희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And she's going, "Milagro!" Miracle! Kicking her feet under the covers. Miracle! And I'm going, miracle! I mean, miracle, of course. What do you expect? Man of God prayed for you. The whole room came alive. Every lady in the room was pleading, come pray for me. There were no workers there. There were no nurses. There were no doctors. We could do anything we wanted. So we literally started having church in that hospital ward. Going from bed to bed to bed, leading ladies to Jesus. And praying for their healing. We even began to sing and worship. We were having church. We shouldn't have sang because someone heard us and came and made us leave. But it was a glorious time. And I remember thinking, this is like the book of Acts. And I also remember thinking, I really don't have any experience with this. I don't have a miracle ministry. I'm just an intercessor. I'm someone who had enough faith to get myself between God and people. And would you meet with them? Would you release the fruit of Christ's work at the cross? Where he created a meeting between God and man. And would you release the fruit of that fruit? And he did. Now, you are qualified for God to use you that way. I hadn't written any books yet. I didn't know about your Greek words and Hebrew words. I had never pastored a church. I just knew God wanted to use me as a go-between. He will even use you in your weakness. Even when you are struggling to believe. He so wants to meet with people. That he will use you. Several ladies were saved that day. The lady with TB was healed, tuberculosis was healed and sent home the next day. Another lady scheduled for surgery the next day for a stomach problem. Was sent home completely healed. 그래서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수술도 안 받고 4 ladies were saved. So 4명이 예수님을 영접. And God would have probably emptied the whole ward if they hadn't come and run us out. 우리를 내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모든 그 환자들을 치유하셨을 거예요. Because he was just in a mood to meet with people.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분이 있었어요. He just needed someone to put themselves between him and them and say, come on. Do this, God.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중보자. We were asked to go minister to another lady there in Guatemala. 그리고 과테말라에 있는 다른 자매에게 사역해 달라고 This was an elderly lady. 좀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She was in her 70s. 한 70대였어요. She was recently saved.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and a Catholic background. 네, 카톨릭 배경이었습니다. But had never had a personal born again experience until 네. just a few months before you. 근데 한 번도 이제 거듭난 경험이 없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Her husband was very influential. He was an ambassador. 남편은 과테말라의 대사여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습니다. And the couple we were working with asked us to go with them to spend some time discipling this lady. 근데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있던 커플이 가서 같이 멘토링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ust a small Bible study in her home. 그 집에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On the way to her house, they told us that she also had a physical problem that was very severe.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그분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Several months before this, she had fallen and broken her ankle.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고. And there were several fractures, and that was very traumatic.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뼈가 부스러지면서 안 좋은 상황이라고. And because of her age, it wasn't healing well at all. 근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So after probably 6 months, her ankle was still swollen about twice its normal size.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발목은 두 배 이상으로 부어졌어요. And she could barely walk with a cane.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겨우 겨우 걸어. Very slowly. 굉장히 천천히. A lot of pain. 아파하면서. And well, we were in her living room, just having a little Bible study. 저희가 그 거실 안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The Holy Spirit spoke to me and said, "I want to heal her foot."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자매의 발목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I'm ready to meet my God. I'm ready to meet this lady. 내가 이 여성분을 내가 만나겠다 이제는. In the sense of healing. 그 치유를 통해서 만나겠다. I want you to pray for her now. 근데 지금 기대돼요. And I asked her, "Do you believe that God heals today?" 저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시는 거 믿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I was just getting to know her. 저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냥 알아가고 있었죠. She said, "Yes, I do." 네, 믿어요. So, would you mind if we prayed for your foot? I believe God wants to heal your ankle.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데 제가 기대도 될까요? She said, "Of course." 아, 그럼요. You're free. 예. So we put an ottoman in front of her chair and put her leg on that stool. 예, 그래서 저희가 의자에다가 이제 그 발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And the other couple, the man that was really in charge, said to me, "Dutch, lead us in prayer." 네, 그리고 성경 모임을 리딩하고 있는 그 커플의 남편분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You lay hands on her and pray for her. 너가 안수해서 기도해줘라. I was here. Cece was next to me. 제가 여기 있고, the other couple was behind her. 그 커플은 뒤에 있었어요. She was about 6 feet from me. 네, 그래서 저로부터 한 6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I took one step toward her. 근데 제가 한 걸음을 앞으로 이제 나갔어요. I got one word out of my mouth. 그리고 제가 한 단어를 이제 말했습니다. I said, "Father." 자, 아버지. And he came. 근데 좀 임하셨어요. Holy Spirit fell in the room.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방안에. And it was like a blanket of God's presence just filled the room. 근데 하나님 임재가 이불이 우리를 덮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It was so powerful that I froze. I stopped in my tracks. 너무 강해서요. 제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And I began to weep. 그리고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And I looked around me and everyone in the room was weeping.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And the lady's foot began to shake on that stool. 그리고 갑자기 그 의자 위에서 그 할머니의 발이 막 떠는 거예요. And my first thought was, "This is either really good or really bad." 이거 진짜 좋은 거든지 진짜 나쁜 거다. 그 she began to speak in tongues. 나서 갑자기 떠나셨어요. 뭔데 모르셨어요. She just was weeping. 울면서. Her foot is bouncing. 예, 발을 막 떨고 있죠. And she's praying in the spirit. 그리고 영어로 막 기도하고. We are all standing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습니다. Foot was healed. Her She was baptized in the Holy Spirit. When she finished, when she calmed down and could talk in English again. 예, 그리고 나서 진정되고 나서는 이제 스페인어를 다시. Well, actually, broken English.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는 영어로도. And she looked at us and said, "I not understand." I say words I not even know. And I said, I not understand either. I said, the Lord was ready to meet with her. Jesus had already done the work of creating a meeting between God and humans at the cross.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만남을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And then now he needed someone to step into his intercessory role with him.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중보자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And release the fruit of what he had already done.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는 거죠. That's a very important statement.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We didn't heal the lady. 예, 우리가 치유한 게 아니에요. We release the fruit of what he had already done. 이미 하나님의 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Let me tell you about a situation where the pictures the violent aspect. 근데 예, 좀 이렇게 폭력적인 그 미팅을 분리시키는 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Because as I said, sometimes we're not creating a meeting between God and people.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sometimes we're breaking a relationship or a meeting between Satan and people. 예, 사단과 사람의 그 미팅을 우리가 또 분리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You're still enforcing the victory that has already happened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우리는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But he needs a person to do it through. 근데 그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This couple that we were working with in Guatemala. Took us on a Sunday morning to a church that they had ministered in several times. 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여러 번 사역했던 교회에 저희를 한 데리고 왔습니다. And while we were there, this man pointed to a young lady. 네, 그 교회 있는데 한 여성분을 젊은 여성분을 가리켜요. And he said, "Let me tell you her story." 저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He said, "The first time I came to this church to minister." 또 내가 이 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This young girl was in a wheelchair. 이 젊은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She was paralyzed from the neck down. 그래서 목 밑에서부터 다 마비가 됐어요. Not only could she not move her arms or legs. 그래서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저 말도 못 합니다. She was almost like a zombie. 그래서 거의 뭐 좀비 같았어요. She couldn't communicate at all. No communication. Period. 전혀 의사소통을 못했습니다. And the pastor before the service explained to him about this little girl. 그리고 예배 전에 목사님이 그 젊은 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No one knows what happened to her.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She was perfectly healthy. 완벽하게 strong, 정말 건강하고 힘도 세고 vibrant. 굉장히 생기 있고 she was one of our worship leaders. 우리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는데 And all of a sudden, this happened to her. 네, 갑자기 일이 일어났어요. And so the doctors can find nothing wrong with her. 근데 의사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She can't walk. She can't talk.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And she's been this way for 2 years. 네, 2년 동안 그 상태였어요. During the service, the Holy Spirit began to speak to my friend about this girl in the wheelchair. 그리고 예배 중에 성령님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자매에 대해서 제 친구에게 말하셨어요. And he said the problem is not physical. 네, 성령님은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It's spiritual.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It's a spirit, a demon. 그래서 악한 영이 이 자매를 붙잡는 거다. And I want you to go down now and break the power of this spirit off of her. 그리고 이 자매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너가 이제는 무너뜨려라. This is going to be a violent meeting. 굉장히 폭력적인 미팅이 되는 거예요. Not to unite, 그 연합시킨 것이 아니라 but to disunite, 분리시킨 겁니다. To break. 예, 이제 깨뜨리는 거예요. He didn't do it publicly. Just did this quietly while they were singing. He just knelt next to her and spoke quietly in her ear. 예, 그래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귀에다가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And he said something like this.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Satan, in the name of Jesus. 사단아, 예수님 이름으로. I bind your control over this girl. 이 자매를 통제하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내가 무너뜨린다. I command you to let her go. 저 이 자매를 놓아줘라. And her body to recover. 그리고 이 몸이 회복되도록 놓아줘라. Didn't see anything happen. Went back to the platform. Finished the service. Well, they liked his message in that church, so they invited him back the next week. And the next week when he arrived, she was still in a wheelchair. But she was moving her arms just a little bit. They liked his message again. They said, would you come a third week and speak for us? 세 번째 또 오세요라고. When he came back for the third time, she was moving not only her arms but her legs. 예,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 팔만 아니라 다리도 조금 움직이. They really liked this guy, so they said, would you come back a fourth week and speak? 근데 교인들이 진짜 좋아해서 또 초청을 했습니다. And when he came in the fourth Sunday. 그리고 넷째 주 This little girl walked through the back door. 그 젊은 아이 자매가 그 걸어 들어오셨어요. And walked up to him to share her testimony. 그리고 제 친구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겠어요. She said, "In my high school, a teacher who was also a witch doctor." 네, 그래서 제 고등학교 교사 중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Made a pass at a sexual advance toward me. 네, 그리고 성적으로 저를 폭행했어요. And when I resisted him, 제가 저항했을 때, he said, "You will sleep with me, or I will put a curse on you." 너가 나랑 잠자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She didn't believe in that.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She had no understanding of it. 이해도 못했습니다. She just sort of laughed at him and walked away. 비웃으면서 떠났어요. And her body began to change. 네, 갑자기 몸이 Sh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그게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The spirit of infirmity came over her. 근데 병을 가져오는 paralyzed 병이 그 자매를 and even kept her from talking. 그리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She couldn't even tell anyone what happened.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도 못했어요. She had no understanding of this of what to do herself.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도 없었습니다. And one man 네, 한 사람. Who understood his authority? 그 자기의 권위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Who understood that Jesus had already met with the enemy? 그래서 예수가 and had already broken his hold over us. 그리고 그 원수의 경관들을 무너뜨린 것을 and if he would step into that position of victory. 그래서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요. And begin to represent the intercessor Jesus. 그리고 예수라는 그 중보자를 우리가 또 대표할 수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be his authority on the earth.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That he could break what was happening. 그때 원수가 붙잡고 있는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And a little girl was set free and is still free today leading worship. 그래서 젊은 자매가 그때 자유를 경험했고 여전히 자유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Now, what would have happened if no one, if a person that understood intercession, so 중보, going between, 중간에 had never arrived and dealt with that situation, 그 교회 가운데 도착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다루지 않았다면, there is every possibility that she would still be paralyzed to this 여전히 day. 지금까지도 그 자매가 마비. Because God needs someone to represent Him in His victory.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표하고 자신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And He wants to use you.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There's a girl. I think I'll end with this with two verses. 두 개의 구절로 이 세션을 마칠게요. There's a great verse in 1 John 3:8, I believe. So, 요한 1서 3장 8절. It says, "For this purpose was the Son of God manifested." So,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That he might destroy works of the devil. Somebody check me out. Sorry. Somebody check me out. Tell me if that's right. Doing this from memory. Come on. Can't be that hard to find.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Is that right? Is that the reference? Yes, somebody's giving me a thumbs up. Is that right? Okay. This will make sure you have the right reference in your notes.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Now the word destroy,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The word destroy is the Greek word luo. 네, 그래서 멸한다, 파멸한다는 것은 luo라는 헬라어입니다. Luo doesn't mean to literally destroy something. 루어는 그냥 말 그대로 파멸한다는 게 아니에요. As in, you destroy it and it no longer exists. 예, 그 파멸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Or is no longer functional. 아니,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 It really, 그게 아니라요. First and foremost, it is a legal term. 예, 첫 번째로는 사실은 합법적인 용어예요. It was actually used in courtrooms. 예, 그래서 법정 가운데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It means to dissolve a contract. 예, 그래서 계약서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Or anything that legally binds.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묶고 있는 그 계약서 있잖아요. Jesus, we know this. Jesus didn't destroy the devil.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He still exists. So, 하나님, 예수님이 원수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죠. 여전히 존재합니다. In fact, this is a lot of Christians get this wrong.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Jesus did not even destroy or take away from Satan's power.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이나 그 권위를 능력을 가져가진 않았어요. Satan still has all of the inherent power and ability that he ever had. 예, 그래서 사단은 여전히 능력과 그 힘이 있는 거예요. What Jesus dealt with was his legal right to use it. 그 예수님이 다루신 것은요, 원수가 가졌던 합법적인 권위였어요. This is the Greek word for authority. 권위라는 그 말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Anytime the Bible says that Jesus came and destroyed Satan's power, it's this word.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원수의 일을 파멸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He did not destroy Satan's physical power. He destroyed his right to use it on you. 예, 그래서 사단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없앤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합법적으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Why is this important? 왜 이게 중요할까요? Because some Christians believe that Satan has no more power. 왜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단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That we should just ignore him.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돼. That anything he does do is because God allows it.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이야. Because Jesus, after all, stripped him of his power. 왜냐면 예수님이 모든 원죄 능력을 가져갔어. And they even say things like, he goes about as a roaring lion. 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다녀. But Jesus pulled his teeth.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빨을 뽑아갔어.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Jesus didn't take away his power. 예수님은 원수의 능력을 거둬간 게 아닙니다. I know friends who have seen Satan, that Satan's power in some nations float bodies. 예, 그래서 사단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몸이 떠나고 뭐 그 역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목격했어요. He has a lot of power. 사단은 많은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Power was not the issue. 근데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e right to use that power was the issue.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중요해요. When Adam fell, Satan did not gain power. 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갑자기 사단이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He gained the right to use his power on the earth. 이 땅 가운데 자기의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던 거예요. What Jesus stripped him of was not his physical power, but the right to use it. 그래서 예수님이 거둬간 것은 사단의 능력을 거둬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둬간 거예요. So in Matthew 16, verse 18 and 19.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Jesus said, I'm going to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설 거다. And the gates of hell are not going to prevail against it. 그리고 어떤 지옥의 권세도 그것을 And I'm going to give you the keys to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그 열쇠를 줄 것이다. And what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너가 땅에 묶는 것이 And what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너가 땅에 묶는 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너가 땅에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Loose is again the Greek word luo. 예, 그래서 이 풀린다는 말 또한 luo라는 거예요. Jesus said, I'm going to give you the authority to luo the devil. 예, 그래서 원수를 멸하는 그 권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Now what's this? 1 John 3:8 says he did that. 예,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의 모든 계략을 멸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So the question is, does he do it or we do?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And the answer is, 예. yes. 예. Both. 예, 둘 다죠. He broke Satan's authority. Legal authority over 예, 그래서, the human race. 예,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합법적인 그 권위, 권리를 예수님이 멸하신 거예요. And he said, after I'm gone, you're going to enforce that. 그리고 내가 떠나질 때 그 승리를 너희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I'm going to give you my authority. 내가 나의 권위를 너에게 줄게. You're going to step into situations. 그래서 너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And you're going to say to the enemy. 그래서 너가 그 상황한테 You no longer have the right to rule in this situation. 이 상황 가운데서 너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And I'm here to stop you. 그래서 내가 너를 멈추갈 거야. In His name. 예수님이 이미 did, I'm here to enforce.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가 지금 This is why God said to me when I was praying about my sister and my father. 그때 저의 아빠와 제 여동생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Why are you begging me to do something? 왜 해달라고 나한테 지금 하는 거야? I have already taken care of this situation. 그 상황을 내가 이미 다 다뤘어. I already took away his right to do this. 원수가 지는 그 모든 권리를 내가 이미 제거했어. I need for you to take your legal right and enforce my victory. Yeah. 이제는 너가 너에게 주어진 권위를 취해서 나의 승리를 선포해. Insert yourself into this situation. 그 상황 가운데 너가 그 중간에 서. And meet with the enemy. 그리고 원수를 너가 대면해. And bind his influence. 그리고 그 모든 영향력을 네가 묶어. And I will back you up from heaven.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가 너를 도와줄게. That is intercession. 그게 중보입니다. Good. It was a great revelation for me. 굉장히 저에게 큰 도시였어요. When I realized that in no situation 어떠한 상황에서도 do I have to defeat the devil. 내가 직접 원수를 파멸시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I simply enforce what Jesus has already done. 예수님이 이미 하신 것을 저는 그냥 지속하고 강화시킨 것뿐입니다. When I'm facing a situation now that involves demons 저 원수와 관련된 어떤 상황을 만나잖아요. My question to the Lord is always the same. 저 제 질문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What do you, sir, want me to do in this situation? 그래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Is there a reason why this deliverance can't happen right now? 지금 귀신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Is there some sin or some area of their life that has given place to this?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지은 죄 아니면은 어떠한 문을 원수장에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is there something in this nation that is allowing demons to rule the way they are? 아니면 이 나라에서 원수장에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원수가 계속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Or are you telling me that I have the freedom to go ahead and enforce your victory? 아니면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자유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있는? And whatever He tells me to do, that's what I do.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합니다. I was in. I'll tell you this story. I'm going to take a break.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순서까지. 저도 좀 쉬어야겠어요. I was in our nation's capital about 7, maybe 8 years ago. I was taken by a U.S. senator to a room where a very important meeting was taking place. 네,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 자리에 they were discussing abortion.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the leader of this caucus or this meeting was a liberal man. 근데 그 미팅의 주도자가 굉장히 자유주의였어요. He was very pro-abortion. He was for abortion. 그래서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nd as soon as the senator that took me to the meeting, that's the only way I was allowed in because it was a closed meeting. 근데 이제 비밀리에 하는 미팅이어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And I sat there and began to listen. 네, 제가 그 미팅을 and 들었습니다. It was a very heated meeting. 굉장히 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anger and arguing going back and forth. 계속 분노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Press was all around the walls. 그래서, the media. 예, 그래서 미디어에서 기자들이 이제 다 와서. And I was watching all of this argument, this arguing. 그래서 그 토론하고. The meeting was just started. 그 미팅 시작됐는데. And suddenly the man in charge who was the liberal. 예, 그래서 그 미팅을 주도하고 있었던. He said, "Well, we're not going to meet today." 그래서 오늘 안 만날 거예요. I'm not going to allow you to sit here and talk to us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Took his gavel and slammed it on the table. 갑자기 그 said this meeting is adjourned. It's over. 미팅이 끝났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And there was nothing anyone could do. It was over.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He was in charge. 왜냐면 그분이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And they all got up and began to leave. 그래서 다들 자리에서 and the reporters walked out. 그 기자들도 나갔어요. And the senator walked up to me and said, 네, 국회의원이 저에게 와서, Sorry, it's over. 죄송해요, 끝났어요. Nothing we can do about it.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And then they said, I'm leaving. Would you like to stay here and pray? 네, 그래서 제가 나갈 건데 혹시 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This was a very important room. 굉장히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Where a lot of very significant decisions took place.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곳이에요. I felt the Holy Spirit begin to stir me.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막 동요하시더라고요. And I knew suddenly I'm here on assignment.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숙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And I said, Can I stay in this room without you or anyone else?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여기 있는 거예요. You can if I say you can. 그래서 내가 허락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I said, yes, I want to stay. 그래서 내 남고 싶습니다. They all left, and I began to pray. 그래서 다들 나가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said, Holy Spirit, 성령님, I didn't orchestrate any of this.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이 만남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You did this. So you, now I'm here as your intercessor. 저는 그냥 중보자로서 온 것뿐입니다. And I'm ready to step into this situation and do whatever you want me to do.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 상황 가운데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세요? And Holy Spirit said this to me. 성령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m tired of that man.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겹다. I'm tired of him sitting in that seat.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지겹다. And I want you to take authority over his position. 너가 권위를 취해서 bind his influence. 그 직위에 대해서 너가 명령을 and command him to be removed from that seat. 그 직위에서 그 떠나도록 너가 and that another will take his place.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대신할 수 있도록. So that's what I did. Very short prayer. 굉장히 짧은 기도였어요. I said, Sir, you who sit in that seat, he wasn't there, but I. 그 공간에 그분은 없었어요. I said, the Lord has had enough of you.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지금 그만해달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는 것은 당신이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당신을 자리 대신할 것입니다. Now that's a violent meeting in the spirit. 그래서 영 안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미팅입니다. Enforcing the authority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Within 2 weeks, 2주 안에 the man was gone. 그 사람은 이제 물러나겠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That is the kind of authority that we have. When we know that we are representing Him and His will. I can't walk into Congress and do that anytime I want to. But I can do it anytime He wants me to. Amen? It is 10:15, so. Okay, we're just going to take a 15-minute break. So right at 10:30. And today's snack is prepared from Linda. Thank you so much, Linda. Session, one of the things I want to highlight is how important it is for us to allow the Holy Spirit to help us. I actually believe the single most important key to successful prayer or any ministry that we do is learning to listen to the Holy Spirit. The more that I am able to allow Him to work through me, tell me what to do, what not to do, when to do it, the more that I am able to do that, the more that I will be successful in whatever I do. I'm reminded of a time I was ministering in Toronto, Canada. Yes, I was in Toronto, Canada. This was probably maybe 15 years ago. 한 15년 전쯤이었습니다. And I was speaking at what they call the Toronto Outpouring or Blessing. It was a revival of sorts. 예, 그래서 토론토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And this was this session was going to be my last session this morning, that particular morning session. 그래서 그날 아침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o while I was getting ready to speak in my room,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방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I was also packing. 그때 동시에 또한 짐을 싸고 있었어요. So while I was just, you know, grabbing shirts and putting them in my suitcase, 제 셔츠를 다 이제 I was praying. 가방에 넣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I was listening. 그리고 듣고 있었어요. I wasn't focused on anything in particular. 뭐 특별한 것에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I was just praying in the spirit.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You can never pray enough. In your prayer language. 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Listen 좋아요. To me carefully. You can never pray too much and probably not enough in your prayer language.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너무 많이 기도한다라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And as I reached into the closet to grab a shirt. 그래서 제가 옷장에서 셔츠를 짚고 있는데요. My hand got just about here. 제 손이 한 여기까지 왔어요. And the Holy Spirit that spoke to me. It was actually the Father through the Holy Spirit. 근데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And he said, Japan is really on my heart today. 오늘 진짜 일본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I wasn't thinking about Japan. 일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I was just thinking about packing. 그냥 짐 싸는 것만 제가 trying to listen somewhat while I pack. 근데 짐을 싸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And that statement really fascinated me. 근데 갑자기 그 문장이 저를 너무 놀라게 했어요. Because I had never thought of God having one place on His heart at a given time. 왜냐면 갑자기 한 순간 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한 나라가 들어 있다는 거죠. You know, in my mind, He just had everywhere on His mind all the time.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나라를 다 생각하고 계시나라고 저는. So when He said Japan is really on my heart, it surprised me. 그래서 일본이 오늘 내 마음에 있어라고 하신 게 너무. And then He said, I really need breakthrough there today. 그리고 나서 오늘 일본에 진짜 돌파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셨어요. Then he said, "Would you take your session and turn it into prayer for Japan?" 그래서 너의 세션을 강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줄래? And that surprised me because he didn't say to me, "You will take your session." 예, 그래서 또 놀랐던 것은 turn it into prayer. 너가 너의 시간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He said, "Would you do that for me?"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겠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It was like that day the Lord was moving me into more of a friendship.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우정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느꼈어요. Sharing His heart with me. 자,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나눠주시고. Would you do this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니? And I said, Well, of course, I'll do that for you. 그랬죠. 그럼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죠. 저 강의할 필요 없어요. I just want to do what you want.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고 싶어요. And I went to the session, explained to the people what happened. 저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So I'm not going to speak. We're going to pray for Japan. 제가 강의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There were probably 1,500, maybe 2,000 people there.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있었어요. And I didn't know it, but there was a large delegation from Japan.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When I told them what the Holy Spirit had spoken to me.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나눴을 about 때 50 Japanese brothers and sisters leaped to their feet and began to just shout. 근데 50명의 일본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외치기 시작했어요. So we brought them all up front. 그래서 그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Filled the front of the room. 그래서 앞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And we turned the meeting into an hour of prayer.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동안 저희가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The Spirit of God just fell in the room.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정말 강하게 임했습니다. And travail began to occur. 그때 정말 하나님 안에 Other leaders came up to pray. 다른 기도로 나와서 기도했어요. And it was a glorious time. 정말 영광스러운 They were still praying when I left for the airport. 제가 공항을 위해서 나갔을 때도 여전히 How much longer they prayed? 얼마나 더 오래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Within a week, I began to receive emails from Japan. 근데 일주일 안에 제가 일본에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어요. Because through the internet and through CDs, DVDs that people had taken back. 왜냐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CD를 구매해서 이제 돌. It spread through churches all over Japan that we had been praying for them in Toronto. 근데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토론토에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They talked about how encouraged they were.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격려받았는지도 얘기했어요. And some said we had the greatest breakthrough that weekend that we've ever had. In our churches.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가장 큰 돌파를 그 주말에 저희가 경험했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All because we listened to Holy Spirit.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했던 거예요. We knew what was on the Father's heart that day. 그날 아버지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성령님은 아셨던 거죠.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will ever. The greatest key to success is listening to Him. 그래서 성공을 위한 가장 큰 핵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I think probably the prayer that I pray more than any other prayer.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요. Is What are you saying and what do you want to do in this situation, Holy Spirit? 이 상황에서 성령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Hearing God's voice is not a gift.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Prophecy is a gift. 예언은 은사예요. The prophet is a ministry gift to the body of Christ. 예언자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하나님이 어떤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Hearing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is a learned art.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학습되는 어떤 기술입니다. You must take the time to learn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And if you will do that, He will teach you how to hear.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인도해 주실 거예요. Now there's a wonderful passage in Romans chapter 8.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talks about how the Holy Spirit wants to help us in our intercession.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I want somebody to stand and very loudly, good strong voice read Romans 8. 26, 7, and 8 for us. 예,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 27절. Whoever has it first, just raise your hand and we'll let you read. 27절. 빨리 찾은 사람 읽어주겠어요. 로마서 8, 26, 27, 28. 8장 26절, 27절. Nice and loud.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to pray for as we would, but the Spirit Himself i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And he who searches hearts knows what i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One more verse, 28.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the chapter. Verse 28 is probably one of the most quoted verses in the Bible. 예, 그래서 28절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I've heard people say this verse thousands of times. 사람들이 정말 천 번 이상 이 구절을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I'm here to tell you today all things don't work together for good.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진 않아요.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is verse starts with the word and. 예, 이 여러분 이 그리고라는 이 단어 후에 이 말이 나온 것을 기억하세요. I don't know how you're going to translate this. You can do it, but and is a conjunction in English. 예,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And a conjunction does what? 그래서 그 접속사라고 하나요? It connects what is about to be said with what has just been said. 예, 그래서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준 다음에 뒤에 말이 나옵니다. And it makes what's about to be said dependent on what was just said. 예,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온 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That's what a conjunction does. 예, 그게 접속사 역할이에요. In my English class, they taught me a conjunction makes a junction. 예, 그래서 영문법에서 보면은 it joins 접속사는 this,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죠. Did you get that right? I bet you did. Tell me, she speaks better English than I do.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See, you don't get the benefit of verse 28 until you are allowing the Holy Spirit to help you in the way He says He will in verses 26 and 27. 예, 그래서 28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26절, 27절을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See, really, there are few, if any, promises in Scripture that are unconditional. 예,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There is always a part for us to play. 항상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In working with Him.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게 먼저 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And for many people, that verse is now you can come up with something and good. That verse is a cop out. Yeah. I don't know what it's a. It's a verse we use to excuse us from any responsibility. 예,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Well, anything that happens, you know, all things that work together for good. 아,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Well, they can. And it's God's will that they do. But you don't have a part to play in releasing him to do that. It's not going to be automatic just because you're a Christian. You have responsibility. And the verse is talking about cooperating with the Holy Spirit. And learning to allow Him to help us. Let's look at a few words in the passage. The first thing He says is, He helps us in our weakness. Or the King James, I think, says our infirmities.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라고 나와 있죠. Those of you who care, let me put the Greek word up. 예,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헬라어를 올려드릴게요. Some of the pastors, teachers in here might want.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교사들이 있으면 헬라어를 좋아하죠. It's a word that means without strength or ability. 예, 그래서 힘이 없고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연약입니다. This is the word sthenos is the word for strength. 예, sthenos에서 strength가 나온 거예요. Ah makes it negative. 예, 아는 그것을 부정형으로 Without 말합니다. strength. 그래서 힘이 없는 것. Here's a good definition of this word. 예, the inability to produce results. 예,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 능력의 부족. 예. Holy Spirit wants to help us in our inability to produce results. 예,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I don't know if you have ever been in a situation where you just couldn't break through. 그래서 내가 진짜 돌파를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적. But I suspect that every person in the room has been in situations where we felt an inability to produce what we needed to.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결과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적이 많죠. And the next phrase said because we don't know how to pray as we should sometimes.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또한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의 구절에서. Should is the word die, D-E-I. 네, 그래서 D-E-I라고 It's a word that means literally that which is necessary or right legally.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That which is legally binding.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It's a legal term. 자, 합법적인 용어입니다. We don't know what is necessary in the spirit realm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드릴게요. Maybe you're asked to pray for someone's healing. 예, 그래서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But maybe they're in rebellion to God.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반역하고 있을 수 Maybe they're living in sin.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And maybe God is not able to release His healing to them.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But you may not know that.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So you don't know what's necessary or right always in a situation you're asked to pray about.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Which gives you a disadvantage. 예, you don't know what's necessary, right? So you have an inability to produce results.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Thousands of people ask me to pray for them.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Phone calls to my office. 제 사무실에 through emails. 이메일 통해 Hundreds of people in meeting services. 예, 그래서 예배 If they can't get to me. 나에게 직접 오지 못하면 They hand me a note on my way out the door. Here! 제가 나가려고 Thousands of people want me to pray for them. 예, 그 기도 부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They want healing. 치유를 위해서 They want God to bless their business. 아니면 사업을 축복 They want God to save their kids. 아니면 자녀들 And on and on and on.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다 던져 And I find myself at a disadvantage many times. 근데 많은 경우 저는 Because I start to pray. 왜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something in my spirit. 근데 제 영 안에서 just doesn't feel right. 이게 뭔가 이거는 좀 올바르지 않은데라는 느낌을 받아요. And I think I don't know if the Lord can do this. 나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Because I think maybe there's some sin. 왜냐면 그 상황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고 that I don't know about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that would keep him from being able to answer this prayer at least right now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so now my faith isn't working is it? 그래서 지금 제 믿음이 작용하고 and I'm at an extreme inability to produce any kind of results. 그래서 어떠한 결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ecause I don't know what's necessary or right legally. 왜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Sometimes I don't know what's necessary because I don't know what he wants me to pray about. 근데 제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If you're going to be an intercessor,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There are going to be times when God awakens you or alerts you to pray. 근데 갑자기 하나님 여러분을 깨우거나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긴박감이 생겨요. And sometimes you may not know what it's about. 그리고 그게 뭐를 위한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You don't know who it is. 그리고 누구를 위한지도 모르고 상황도 몰라요. You just have this burden. I need to pray. Something's wrong somewhere. 근데 뭔가 어디서 잘못돼서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요. So you have an inability to produce results.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요. Because you don't know what's necessary or right. 왜냐면 뭐가 맞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What do you do? 그럼 그때 어떻게 You pray in the spirit.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You allow the Holy Spirit to help you with that.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Yeah, I'm going to give you examples and we're going to go into this much more deeply. 저 예를 들면서 좀 더 깊이 제가 나눌게요. The second meaning of paga, the word for intercession. 중보기도의 두 번째, 파가의 두 번째 의미는요? is to land upon or light upon by chance. 예, 우연히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So, you know, in English, we say sometimes a person happened upon a situation.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어요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And what we mean by that is they weren't intentionally trying to go to that place or find that situation. 그 곳에 아니면 그 상황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They just chanced upon it.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Isn't that interesting that that's one of the meanings of paga, to chance or happen upon? 근데 그게 중보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 Here's a context that it's in which it's used in the Old Testament and we'll apply it to prayer. 예, 그래서 구약 성서의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적어 In Genesis 28 when Jacob was fleeing from his brother Esau. 예, 그래서 창세기 28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 형에게서부터 도망을 갔어요. Because he swindled him out of his birthright and Esau was angry. 왜냐면 장자권을 빼앗아 갖고 형이 화가 난 걸 봤어요. Jacob has to leave the region. 그래서 야곱이 떠나야 합니다. The first night he comes to a place where he spends the night. 근데 첫째 날 이제 야곱이 어디선가 He did not realize that this was a very special place to the Lord.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 특별한 곳이라는 거를 야곱이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곳. It was Bethel. 네, 베델이었어요. He didn't go there by design. He wasn't planning to get to Bethel. 베델에 가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The passage simply says he came to a certain place and because the sun was setting, he spent the night there. 예, 근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 있냐면 해가 져서 그곳에 어떤 곳에 우연히 다다랐습니다. Some translations say he lighted upon. 예, 그리고 어떤 곳에 Some say he happened upon. 아니면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The word is paga. 네, 이 파가라는 이 말이 The same word for intercession. 근데 그 파가라는 말이 똑같이 그 구절에 나와 있는데 중보라는 Now, most English translations say he came upon a place. 예, 근데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한 곳에 다다랐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But the literal Hebrew translation says he came to the place. 근데 히브리 원어의 해석을 보면요 그곳에 도착해 했다는. Because even though Jacob didn't know this is where he needed to be. 왜냐면 야곱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지만. I'm just going to stay here because the sun's going down. 나는 그냥 해가 지니까 여기에 머무를 거야. God was supernaturally directing him to the right place. 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 At 올바른 right 곳에 time. 올바른 때에 야곱을 인도해. And what was by chance for Jacob? 야곱에게는 우연이지만 was the sovereign lead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Because 거예요. God needed him to be at this very place. 왜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 특정한 장소에 Because he wanted to visit him, right? In the same place where he had visited Abraham years before. 그래서 수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그곳에서 야곱을 또한 만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And God gave him the very same covenant promises in that encounter that night. 그날 밤에 똑같은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That he had given to Abraham decades before this.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똑같이 주세요. So what is completely by chance for Jacob? 야곱에게는 완전히 우연이지만 is a very specific leading of the Holy Spirit to get him to this place. 성령님에게서는 구체적인 인도였어요. Now that's a picture of prayer. 그게 기도의 그림입니다. Because sometimes when I'm praying, I just don't know where I'm going. 왜냐면 기도할 때 저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Sometimes I don't even know who it's for. 그리고 누구를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요. And I feel like I'm just kind of stumbling around.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흐지고 다닌 것 같아요. What I have to realize is if I am obedient enough to pray. 하지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the Holy Spirit will cause my prayers, especially when I pray in the Spirit. 특별히 내가 밤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to land upon the right person. 그 올바른 그 특정한 사람을 to pray the perfect will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to get exactly what he want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세요. How many of you have ever seen a butterfly fly from point A to point B? 예, 그래서 나비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날아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You know, it looks like they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where they're going. 근데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몰라요. That's the way I feel sometimes when I'm praying. Lord, I don't know what's necessary. 뭐가 필요한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Lord, I don't know. I just know I need to pray, but I'm not sure who needs prayer right now.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Lord, 바카사타바야카타. And my mind's wandering over here. 그리고 내 마음은 여기 있는 생각하고. And I'm thinking, could it be this person? And I just, if I get this right, 내가 진짜 it's going to be my chance. 근데 이거는 우연이. Because I don't know what I'm doing. 그리고 나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And I have a real ability, I erase it. But I have a real inability to get results. 그리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나의 능력은 부족해요. Because I don't know what's right. 왜냐면 뭐가 맞는지 저는 모르니까. But I know if I let the Holy Spirit pray through me. 하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내가 내어드리면. He's going to cause my prayers to light upon the right. 그래서 맞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What a promise. It's the meaning of the word intercession. 그게 중보기도의 원어입니다. I heard a man tell a story years ago.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He was ministering in Canada. What's in all this Canadian stuff? 캐나다에 가서 살아보고 있는데 캐나다에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He had never been in this church before.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It was a, you know, it was about, he said, maybe 200 people there. 한 200명밖에 없었다. They didn't know him. He didn't know them. 제 성도님들도 그분을 몰랐고 그분 성도님들 몰랐어요. He got up to speak.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And he heard the Holy Spirit speak to him. 그때 성령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Stop your message. 설교를 멈춰라. Pray in the Spirit.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라. Well, he didn't know how this would be received because he didn't know them very well. 성도님들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몰랐어요. But he was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 Holy Spirit was talking to him. 하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었어요. To listen. 왜냐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어요. They said, "I don't know what this is all about." 이게 어떤 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시만 신뢰해 주세요. Holy Spirit has told me to stop my message and pray. 성령님이 설교를 멈추고 방언으로 기도하래요. So in his words, he just started pacing on the platform. 그래서 강대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praying in his heavenly language.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Just back and forth. So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으로. Now he had a real inability to produce, didn't he? So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냥 뭐가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맞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So he just fluttered around on the platform. 그래서 그냥 무대 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Can do this. Five minutes, he does this.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He has no idea why he's doing it other than the Lord told him to.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0 minutes. 10분. 15 minutes. 15분 동안. Now, if I'm him, I'm starting to get a little nervous. 정말 긴장했을 거예요. Because he said the people were just sitting there watching him. 그래 성도님은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Nobody saying a word. Nobody helping him pray. 누구도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That would be a very intimidating situation.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죠. After 20 minutes. 20분 후에. Just walking and praying.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A lady in the back jumped to her feet. 뒤에 앉아 계신 여자. Ran to the front. 자리에서 뛰쳐나오더니 앞에 나왔어요. And he said,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에요? She said, "My daughter, our daughter, her husband was in the back." 그래서 남편도 뒤에 앉아 있어서 우리 딸이. He's a missionary in Africa. 아프리카의 선교사예요. She is so far back in the bush. 예, 완전히 외지 시골에 있어서. In the jungles, etc. 그래서 정글에. She's so far in that it takes her 3 weeks to get there. 예, 그래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데 3주가 걸린다는 거. Boats. 그래서 배 타고 걷고. You know, horseback. 말도 타고. 3 weeks. 3주가 걸린다는 거. We just received a telegram from the people that she worked with. 예, 갑자기 그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Just today. 오늘 받았어요. Say we are sorry to tell you that your daughter has contracted a fatal disease. 예, 그래서 딸이 정말 극심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This disease runs its course in about 3 days. 그래서 이 질병이 한 3일 정도 앓다가 We have absolutely no hope. For her survival.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소망이 없어요. We don't know if we'll be able to send you get her body. 시체를 보낼 we may 수 have 있는지도 to bury her right here. 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여기에서 아마 묻어야 될 것 같아요. But say the last time my daughter was home. 네, 제 딸이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And on numerous, several visits over the last few years.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딸이 몇 번 왔다 갔다 She has taught me. Some of the dialect of the people she works with. 그때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 그 언어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And after 20 minutes of you up there praying in tongues. 네, 목사님 20분 동안 방언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You began to say in the dialect of that people. 근데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You can rejoice, your daughter is healed. 당신의 딸이 Your daughter is here. You can rejoice. Your daughter is here. And she was healed. 그리고 정말 딸이 치유되었습니다. Now, why did it take 20 minutes? 근데 왜 20분이 걸렸을까요? Because it's a long way from Canada to Africa. Holy Spirit will help you.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When you don't know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Sometimes you don't even know for whom or for what you pray.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You are never truly without an ability to produce results. 예, 우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Because he will help you. 결과를 나타내는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I remember once I was praying for a marriage that was having problems. 예,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있는 결혼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There were about 10 leaders when we were in a prayer gathered, a prayer meeting together. 저 10명의 리더들이 같이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And I just began to pray, lead out in prayer. 그때 제가 기도로 이제 인도했어요. Heal this marriage. 하나님 이 결혼을 치유해 주세요. Talk to this person. 이 사람에게 말씀. Talk to that one, Lord. 그리고 show them how to work this out. It's not your will for this to go to divorce. 그래서 이 결혼이 이혼을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해 주세요. We knew this family. They were in the church we were leading. 그래서 우리가 섬겼던 교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았어요. And I stopped praying. You know, and just sort of. I've been praying loud enough for everyone to hear me and agree with me. 예,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또한 같이. And then I stopped leading the prayer, and I more quietly just sort of very low, begin to pray in the spirit. 근데 갑자기 제가 작은 목소리로 So that someone else could start praying in English and carry the prayer, and we could agree with that.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영어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 And there was a man sitting next to me from Ghana. 근데 가나에서 온 한 형제가 있었어요. And as I started praying in the spirit,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he started laughing. 갑자기 그분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I'm weeping. 근데 전 울고 있는데. And we're all concerned. And we're burdened. And we're pouring our heart out in intercession. And he's sitting there laughing. And I'm frustrated. Just pray in tongues a little bit louder to get his attention. And finally we finished our prayer. And he looked at me and said, Did you hear me laughing? Duh. He said, I was laughing because when you stopped praying in English, 제가 웃었던 것은 당신이 영어로 기도를 And you started praying in the spirit.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You started speaking perfect tree the language of Ghana. 제 가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지금 기도를 구상하셨어요. And I said, I did. 제가 진짜요? You know, I didn't feel any strange anointing. 갑자기 막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다. I didn't go into a trance. 갑자기 몸이 뭐 I'm just doing what I do a lot. Just almost muttering in tongues. Just whenever I can, just praying in the Spirit. And we all said, What was he saying? I said, What did I say? He said, You started saying, Father, talk to her. 아버지 그 딸에게 말씀해주세요. 그 아들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 결혼을 도와주세요. Like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어요. Isn't that amazing? 너무 놀랍다. Here I am, Lord. What? I don't know what needs to happen in this marriage. 하나님 결혼해서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Lord,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Lord, would you do that? 이렇게 해주세요. Come on, Lord, do something. 하나님 뭔가는 해주세요. I don't know what to do. I'll just pray it.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야겠다. He wants to help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Who knows how many thousands of people or places my prayers have landed on in the last 35, 40 years? 하나님은 제가 방언으로 35년, 40년 동안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 아시죠? I fully expect to get to heaven.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가 천국에 갔을 때 And be introduced to people that are there. 그래서 내가 소개받는 게 기대돼요. And they or an angel or my father tell me. 그래서 천사나 아니면 그 영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Thank you, they're here because you pray. 너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라는 그 And I'm probably going to say, I don't know this person. 그리고 저는 그러겠죠. 저는 이 사람 모르는데요. And Holy Spirit will say yes, but when you were allowing me to intercede through you. 안다. 하지만 너가 내가 너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허락해 줬을 때 exactly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지 나는 알았어요. Exactly where they were.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exactly what to pray.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And it was by chance for you. 너에게는 그게 우연이었지만 But I landed on the right person 내가 at the right time, 딱 맞는 사람 딱 맞는 시간에 맞는 상황에 내가 기도했어. See, the passage goes on to say he will get the will of God for the saints.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You don't know what the will of God is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Because he does it, he'll get God's will in that situation. 근데 성령님 아시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Amazing. 너무 놀랍지 않아요? And there's one more word I want to point out in this passage. 그리고 이 구절에서 제가 한 단어를 더 찝어드리고 싶어요. I love this word. 이 단어를 전 너무 사랑합니다. It's the word helps. The Holy Spirit helps us. 예, 도와준다라는 단어예요. Here's the Greek word. 헬라어로는 이렇습니다. that only one? Yes, one word. Let's all say it together. On three. One, two, three. I think you have to speak in tongues to say this word. Soon anti lambano mai. Soon anti lambano mai. Soon anti lambano mai. Very good. You pass. Now you know that the little word help could never possibly translate this word adequately.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It's a compound word made of three words. 왜냐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뜻이거든요. Soon, S-U-N, means together with. 예,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Soon이라는 것은. Anti, anti means against. Anti는 대항한다, 반대한다. Lambano means take hold of. 남바노는요, 그 취한다라는 거예요. You put all that together into this word. 그래서 그 세 개의 뜻을 합치면. Here's the literal meaning of soon anti lambano. 예, 그래서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Take hold of together with against. 예, 그래서 함께 취한다 뭔가에 대해서 대항해서. The Holy Spirit will take hold with you.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취할 거예요. Against situations that oppose you. 여러분을 반대하는 상황에 대항해서. Cause them to be changed and work together for your good.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상황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Cause the will of God to come forth in your life.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When the enemy is trying to attack you, keep you from your destiny. 원수가 공격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풀어지지 않도록 막을 때. If you just pray in the Spirit.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Holy Spirit will grab that situation with you. 성령님이 그 상황 여러분과 함께 취할 거예요. Work against the powers of darkness.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land right on the situation, just exactly the way He needs to.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한 그 상황에 맞게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Several years ago, in the early 80s, Cece was diagnosed with a cyst on her ovary. 예, 그래서 CC가 자궁에 어떤 종양이 있다라고. She had had a pain in her abdomen for a year. 예, 그래서 계속 그 안에 고통이 있었어요. It never told me about it.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But it became. She was hoping that it would just go away. 아 그냥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It got worse. 근데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So she told me about it and she went to the doctor.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They said you have a large cyst on your ovary about the size of an egg. 근데 계란 크기만한 물혹이 자궁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nd we're going to have to go surgically and remove it. 그래서 수술해서 그것을 remove해야 됩니다. We didn't have any children yet. 저희는 그때 자녀가 없었어요. He said we may have to remove the ovary. We don't know. 그래서 자궁도 저희가 제거할 수밖에 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실. We just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find until we get in there. 근데 수술을 해야지만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doctor was an elder in our church at the time. 근데 그 의사는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So he understood the power of prayer.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그분 아셨죠. That next Sunday, I sought him out at church and talked to him about the situation. 그 다음 주일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And I said, "Is this an emergency that we have to do the surgery now?" 이게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응급 상황입니까? Is it cancerous? 이게 암으로? Or is it a benign tumor and we can wait a little while? 아니면 종양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려도 되나요? And he said, "No, I don't think it's an emergency." 아니요,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But we do have to get it out of there. 하지만 제거는 해야 됩니다. And I said, "I think we can get rid of this through prayer. If you'll just give me some time."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If it's not dangerous for her to wait. 저 기다리는 게 위험하지 않으면. And he said, "We can wait." I'll give you 2 months. 두 달을 드릴게요. 두 달 동안 기다려 보세요. And if you don't get it your way, 그래서 목사님이 we'll 응답을 못 받으면 제가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And I said, okay. 제가 네. And I went to my friend. 제 친구에게 가서. Holy Spirit. 성령님, 제 친구에게 가서. My helper. 나의 도와주는. My guide. 나의 인도자. My counselor. 나의 상담자. The one called alongside. 나와 동행. And even inside. 그리고 내 안에 to help me. And show me what to do. 내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는 분. And I said, Holy Spirit. 네, 성령님. How do you want to do this?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Because we had already prayed for her in most of the biblical forms of prayer. 왜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기도를 lay hands on her. The Bible says lay hands on the sick. 성경에서는 병든자를 위해서 안산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We had done used the prayer of agreement if two or more agree. 예,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 Power will be multiplied. 그때 너의 능력이 배가 된다는 거. We had the elders. Anoint her with oil. 장로님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하고 안산에서 기도해. All biblical methods of prayer.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법대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I said, "Okay, Lord, Holy Spirit, how do you want to do this?" 성령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라고 제가. Here's what he said to me.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ant you to pray in tongues in your prayer language. 그래서 너가 방언으로. For CC, every day for an hour. CC를 위해서 날마다 한 시간씩 기도해라. And my first response to him. 저의 첫 번째 반응은요. How long does she have to pray? CC는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He said, "She didn't pray." CC는 기도를 할 필요 없어, 너가. I said, "Well, that's not fair." 불평하잖아요. How come she didn't have to pray? 왜 아내를 기도해야 돼요? How about 30-30? 예, 30 30분씩 하면 어때요? He said, "No." What you to pray for her an hour. Every day in your prayer language. 너가 날마다 한 시간씩 아내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Because God was trying to teach me something.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One of the things He was teaching me was just the power of covering. 근데 한 가지는 커버링의 그 힘을 저에게. How real, literal it was.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That I could protect and cover my wife. 내가 나의 아내를 보호해주고 커버해줄 수 있다는 것을. But he also had another aspect of prayer he wanted to teach me. 내 기도의 또 하나의 측면을 저에게 가르쳐주길 원했어요. So I did what he said.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Right on my calendar. 그래서 제가 달력에 썼어요. 날마다. This time. 이 시간에. I'm going to be in the sanctuary. 내가 교회 예배당에. Praying for my wife.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In my prayer language. 방언으로. For at least an hour. 한 최소 한 시간. And I did it without fail. 예, 그리고 제가 실패하지 않고 했습니다. So just start. I would start by quoting a few verses. 근데 처음에는 성경 구절 제가 몇 개를 읽었고요. 치유된 성경 구절을 선포했고. Tell the Lord, Lord, you, this is what you told me to do.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And I'm going to flutter around the room for an hour. 그래서 제가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Yeah, that's right. That's good. Whatever you say. Because I believe you're going to take my prayer. 왜냐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내의 자궁에 이제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Now, I did not know the meaning of this word. 그 당시에 이 뜻을 저는 몰랐어요. But I understood the power of prayer. 네, 저는 기도의 능력은 알았고요. I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praying in the spirit.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어요. So, you know, I just discipline myself to do it for an hour. 나 한 시간 동안 하도록 제 자신을 훈련시켰어요. You know, your mind wanders. 여러분 생각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You're praying in the spirit. 방언으로 기도할 때. And your mind is unfruitful. It doesn't know what you're saying. 그래서 생각은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And you're trying to stay focused. 집중을 하고 싶은데. And then you realize you're planning what you're going to do tomorrow. 근데 내일 내가 뭘 할지 계획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And you get your thoughts back in. Come on, focus. But it's hard to focus because you don't know what you're saying. You're just kind of rambling on in tones. Okay, get your thoughts back in here, Dutch. Focus on him. And through this process, can you imagine the discipline that came to my mind? 제 생각 가운데 어떤 훈련이 들어왔겠어요? The ability to lock into the spirit. 그래서 영과 내 생각을 every day I had to get rid of all those thoughts and just 날마다 그 모든 잡생각들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어야 됐어요. And for the first 2 weeks, 첫 2주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hat I could see.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화도 없고요. And after 2 weeks, she said to me, I think the pain is decreasing a little. 근데 2주 후에 이 아픈 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She said, I'm not sure, but I think it is.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Then we spoke to the doctor church the next day, and I told him what she said. 제 교회 있는 의사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And he said, well, if the pain is decreasing, it could only be for one reason. It has to be shrinking. 예, 그래서 아픔이 좀 줄어드는 것은 무릎이 아마 작아져서일 거예요. He said, just keep doing whatever you're doing.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대로 그냥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 것 같아요. So just a couple more days went by, and she said, I know the pain is decreasing.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진짜 아픈 게 좀 많이 줄었어요. And I just kept doing it every day. 날마다 so about 3 weeks into this process, 그래서 한 3주 정도 됐어요. She is just confident. It's almost about half as painful as it was. 근데 그 전에 아팠던 게 한 절반으로 And that day, as I prayed, the Lord showed me a vision. 근데 제가 하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And I saw myself as I was praying in the spirit.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I was holding that cyst. 근데 제가 무릎을 잡고 있었어요. And I was squeezing the life out of it. 그리고 제가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I wasn't thinking about that. 생각은 안 하고 Just this vision that came out of my spirit. 근데 갑자기 제 영 안에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And I was going. 그래서 제가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I knew the Lord was saying to me, You are destroying that cyst through prayer.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무릎을 네가 지금 완전히 없애고 있어. I kept it up for one more week. 제가 한 주를 더 했습니다. A week later, he showed me the same picture. 근데 일주일에 하나님이 똑같은 그 비전을 또 보여주셨어요. The cyst was about the size of a quarter in my hand. 근데 그 그림 안에서 그 무릎이 한 And again, I saw myself squeezing it. 그거를 제가 And all of a sudden, my hand just went like that, and there was nothing in it. 근데 갑자기 제가 손을 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It was gone. 사라졌어요. And the Holy Spirit said, "It's taken care of." 내 성령님이 모든 게 다 끝났다. I went back. I went to Cece and asked her how she felt. 제가 Cece에게 어떻게 느껴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She said, "There's still just a little bit of pain." 아직도 그 아픔이 조금 남아있어요. And I thought, well, okay. I know what I saw. 내가 본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데. But I'll just keep doing this. 그럼 내가 계속 한번 해볼게요. And the next day when I went in to pray for an hour.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한 시간 동안 기도를 갔을 때. There was just nothing in me but peace. 내 안에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And the Holy Spirit spoke to me. 그 성령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 He said, you don't have to do it anymore. It's done.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 끝났다. So in the spirit, it was finished.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So in about 2-3 more days, 제가 2-3일 정도. She said the pain is completely gone. 지나니까 아내가 Went 아픔이 back, 다 사라졌어요. Had another ultrasound, physical exam. 검사를 받았어요. Doctor said no more cyst. 의사가 무릎이 이제 없어요. And it has never returned. 그리고 돌아온 것도 없습니다. Now, who really had a hold of that cyst? 그 무릎을 누가 Was it me or the Holy Spirit? 저였나요? 성령님이었나요? I mean, I wish I could have somehow been able to grab it and get rid of it. 내가 진짜 그것을 잡아서 쥐어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I can't do that. 전 할 수 없죠. That is, I can't do that without Him. 성령님 없이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But if I will let Him pray through me, 하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성령님이 취하실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항해서 Get God's will for me.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얻으셔서 It was a year or two later when God showed me this word. 그리고 1-2년 후에 하나님이 단어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So encouraging to me. 너무 격려가 되었어요. And I realized that's what I did. 그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진짜. I let him pray through me. 나를 통해서 기도하셨고 And he took hold of that cyst. And he squeezed the life out of it. 그 무릎을 취하셔서 그 쥐어짜낸 거야. Now, could God have done that instantly? 예, 즉흥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Of course he could have. 예,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Why didn't he?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Well, I think probably because he wanted to teach me this.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So I can put it in a book. 제가 새 책에 쓸 수 있도록.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could be encouraged and taught through it.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듣고. Was it worth the 30 hours of praying to get this revelation and get the miracle? 이 계시를 받고 이 기적을 받게 30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I wouldn't be here teaching you this right now if God hadn't taught me that. 하나님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강의를 못했겠죠. You may not always know why God does things a certain way.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You have to trust the Holy Spirit.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You have to learn to listen. 그리고 듣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He will show you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드릴 거예요. Sometimes he just says, just pray, lay hands on him right now, and the paralysis will go. 어떤 경우에는 너가 손 얹고 기도하면은 그 아픈 게 다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Sometimes he says, I need you to intercede for this little girl for the next year.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 네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도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Or you may have to intercede for a nation for years. 아니면 어떤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10년 동안 중보해야 될 You may intercede for that family member that's unsaved for years.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그 가족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You have to believe that every time you pray.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믿으셔야 합니다. You're listening to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님의 You're letting him pray through you.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Every time you pray.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He is lighting upon that person or that place getting the will of God.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This is encouraging to me. 저에게 굉장히 격려되는데요. This word that means this word for prayer, intercession. 예, 중보라는 이 That means light upon by chance. 예, 우연히 도착한다. By chance for us, not by him. 예, 우리에게 우연이지만 성령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This word is still used in Israel today in Hebrew, the Hebrew language. 근데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언어로 이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For the word bullseye, you understand that word? When you target practice and you hit the mark, you hit a bullseye. 타겟의 가장 가운데 이제 중앙. I was teaching this at Christ for the Nations. We had a student from Israel. 예, 그래서 성경 대학에서 제가 이걸 가르치던 분이 있어요. When I talked about this, he raised his hand. 근데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I thought, uh-oh, he's going to correct me.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Because it was a little intimidating giving these Hebrew words and meanings in front of this guy who spoke Hebrew as his first language.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사람 앞에서 이 원어를 가르치는 게 좀 저한테도 긴장. And to my pleasant surprise. 근데 제가 정말 기쁘게 놀란 거예요. He said, "That's right." 맞아요. It means hit the mark, bullseye. 중앙의 마크를 우리가 완전히 이제 반역을 맞췄다는 거예요. He said, "Still today in our army, when we have target practice." 지금까지도 우리가 군대에서 we hit the mark. 총연습할 때 we say, "Paga!" 우리가 그 가운데를 맞추게 됐습니다. This is the very meaning of the word. 예, 그래서 그 단어 implies that you're going to hit the mark.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 반역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When you intercede, the Holy Spirit help you.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반역을 맞출 겁니다. Awesome. How you doing? Physically, you okay? 어떠세요? Want to stand and stretch for a minute? 잠시 일어서서 스트레칭할까요? Let's don't take a 10-minute break. 예, 10분 동안 쉬겠다는 I'll go until about noon, but just stand and stretch for a minute. 예, 그래서 12시까지 할 건데 Don't break anything. 일어서서 스트레칭만 할게요. All right. High five, somebody. Yeah. Tell them they're awesome. Tell them they're going to be a great intercessor. God's going to use them to change nations. All right. Let's sing one up. Yes, there it is. Come on, ready to do the loudest you can. Louder. Come on. Okay. Let me give you, let's do one way. I think I can do this by noon. If not, it may be five after, but I think I can do it by noon. Let's do one more way that this word haga is used. It is used in the context of boundaries. So, in Joshua 19, for example, when the different tribes of Israel were receiving their inheritance, they would say, Judah's territory reaches to here. Simeon's territory here. Or some translations would say, the boundary of Judah's territory is here. It's the word paga. I said that. Isn't that interesting that the word for intercession means set boundaries? 예, 그래서 중보의 그 뜻에는 경계.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Because 그런 뜻이 있어요. It's a picture of protection. 뭐냐면 보호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Because intercession creates boundaries of protection around us. 왜냐면 중보 기도는요. 우리 보호해주는 경계선을 친다라는 거예요. You literally can build a shield around you and your family members or anyone really.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신에 향해서 보호막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rough intercessory prayer. 중보 기도를 통해서. I was praying early one morning and this was probably 1977. I was just learning this. I didn't know the meaning of this word yet. I just praying for an hour before my classes started at Christ for the Nations. And I had a vision. And I saw my dad and a rattlesnake at his feet. Just about to strike you. And I prayed for the next 15 or 20 minutes, just praying in the Spirit. And I prayed Psalm 91. And I said, Lord, put protection around my dad. And I prayed against that attack. And I prayed until I felt peace. My dad just went on with my day. I talked to my dad later that day. And he said, you'll never guess what happened today. Said, Jody is my stepmother. She went out back into the shed. And she normally just shoves the door open and walks on in. But for some reason this day she shut it open and stepped back. There where she was about to step was a rattlesnake coil. She would have stepped right on it. She backed away and came. Pass it back and forth. There we go. Right where she was about to step was the rattlesnake. She came and got me. I went out and killed the snake. Can you hear her? Is this her? Good job. Meridian or something like that. When he told me this, I said, yeah, I know. 근데 아빠가 그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어 알아요. He said, how did you know? 어 어떻게 알았어? He said, I saw it in the spirit. 그럼 제가 영 안에서 그걸 봤어요. And I prayed for you.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봤어요. And my prayers built a wall of protection, a boundary around him. 근데 제 기도가 아빠의 가족의 그 보호를 해주는 보호막을 쳤던 거예요. You know, I don't even know that it was demonic. 근데 저는 그게 뭐 어떤 악한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Circumstances, things happen. 상황. You'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그러니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But God can hide you.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길 수 있어요. In the secret place of His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여러분을 숨겨주실 수 있어요. I heard a preacher years ago tell this story. 저 몇 년 전에 한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He said, one day he was out mowing his grass. 하루 잔디를 깎고 있는데. Well, earlier before he did in his prayer time, he always started the day with an hour of prayer.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꼭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Usually just pray in tongues for an hour. 근데 보통은 그냥 방언으로 한 시간을 기도. But this particular day, after an hour of prayer, he felt like he just needed to keep praying. 근데 그날은 기도하고 나서 계속 기도. So prayed another hour. 그래서 한 시간을 더 기도했어요. And then he still didn't feel any kind of release, so he kept praying. 근데 그때도 he prayed a third hour. 끝나면 안 되겠다 해서 세 시간을 기도했어요. And he felt a release from the Holy Spirit. 근데 그때 성령님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안이 임했어요. He went on about his day. 그래서 하루를 지냈어요. Later that day, he's out mowing the grass.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잔디를 밖으로 나갔어요. Feeling something bump up against his leg. 근데 갑자기 다리에 뭐가 이제 움직여요. And he looked down, and a rattlesnake was there trying to strike him. 근데 밑을 보니까 방울뱀이 이제 물으려고. He said it couldn't hit me. 근데 방울뱀이 앞으로 just 나오지 just rushing up against the side of my leg. 그냥 옆에 스쳐갈 뿐이지 나를 물 수가 없는 거예요. He backed up, walked away, got a shovel and killed him.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이제 막대기를 가져다 죽였습니다. What was he doing that morning? 그 아침에 뭐를 한 거죠? He was building protection around himself. 자기 자신의 주변에 보호. No evil will befall you. 어떤 악도 너를 해칠 수가 없다. Then why didn't the Lord just do it anyway?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It's just not the way it works. 하지만 there's always a part for us to play.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And in that situation, probably the Lord wanted to teach him the power of prayer.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e may never know why.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And some people are so skeptical they won't admit there's any connection.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기가 힘들어서 이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But rattlesnakes are really good at what they do. 근데 방울뱀이요 사실 굉장히 무능하고 잘해요. And they don't miss from a foot away. 예, 그래서 자기의 그 목표물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His prayers built walls of protection around him. 그 목사님은 자기 주변에 보호막을 치셨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Let me read you one of the most amazing stories. This is from the book Watchman Prayer. 네, 그래서 그 This is one of the most amazing stories I've ever heard that has to do with protection through prayer. 제 기도를 통한 보호에 대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It's kind of a long story, so I'm just going to read a couple sentences at a time, and then you. 네. Wish I had two books, but you could follow me. Ever heard of a lady named Beth Alves? Alves or Alves? Alves라는. If you've been an intercessor for a long time, you've heard of Beth. 중보기도를 오래 하셨다면 이 자매 이름을 들어. Personal friend of ours. 저희 친구고요. In my opinion, she's a real mother or matriarch of intercession in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의 몸 안에서 중보기도의 그 사역의 어머니. And I share her testimony in this book, Watchman Prayer. 제 파수꾼의 기도라는 책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She says an example from my own life involves a favorite cousin that I had not seen in about 10 years. 10년 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촌을 만난 적이 경험인데요. I crawled out of b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for a glass of water when a picture of my cousin came to my mind. 그래서 밤중에 제가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She says suddenly, without thinking about it.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I just fell to my knees and began to cry out for my cousin. 그리고 사촌을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See, in her sleepy state, her mind was not in the way at all. 졸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She was just She was just following the leading of her spirit without thinking about it. She just finds herself falling to the floor, crying out for him. And here's what she said. God, don't let Mike move. Keep him still. 자, 마이크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멈추게 해주세요. She said it again. Keep him still, Lord.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Oh God, please don't let him move. 아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Hold him, hold him, hold him.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And she says, even though I was pleading on Mike's behalf with these words, 자, 이 말로 내가 간구를 하고 있는데, she said, I remember thinking, this is really strange. 내 머릿속으로는 어찌지 이상하다 이거. Why am I praying this?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지? She hadn't seen him, remember, in 10 years. Then the words ceased. They just stopped rolling up out of her. So I got up, drank a glass of water, and started back to the bedroom. She says, again, I fell to the floor and began to cry out with a great sense of urgency. 네, 갑자기 또한 어떤 위기 상황이 느껴져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Don't let him move, God. 아니, Don't let Mike move. 마이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Stay 해요. Still, Mike. Stay still. 마이크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The words came to an abrupt end. 네, 그리고 갑자기 기도가 끝났어요. This time I thought, this must be a nightmare. 이제 그때 생각했죠. 아, 이거는 악몽이구나.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건가? I had no feeling inside of me other than the feeling to pray.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그 느낌밖에 없었어요. I got up and began to pace the floor. 그리고 방 안을 왔다갔다면서 What in the world this was all abou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One more time, I took a few steps toward the bedroom. 저 다시 내 When again, I dropped to the floor. 근데 다시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Only this time, I was yelling, "Get him up, Lord!" 그래서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Get him to run. 빨리 뛰쳐나갈 수 있도록. And then she started shouting, "Run, Mike! Run!" 뛰어, Mike! 뛰어. God, help him! Make him run! 하나님 도와주세요.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razy, huh?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Just the opposite. She said, after several minutes of calm came over me, and I went to bed and went to sleep. 몇 분 후에 갑자기 저는 평안이 찾아와서 제가 잠들었어요. The following day, I called my aunt to see if she could help me put the pieces together about these puzzling outcries the night before.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모에게 전화해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제가 전화했어요. She informed me that Mike was in Vietnam. 마이크가 베트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This was back in the 70s during the Vietnamese War.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70년대에 일어났던 She said, I don't know what could have been happening.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른다. Finally, a month later, my aunt called me to read a letter she had received. 근데 한 달 후에 이모가 마이크에게서 받은 편지를 나에게 The letter told how Mike, who was a pilot, had been shot down and landed in a tree. 예, 마이크가 조종사였는데요. 그 이제 나무에 떨어졌어요. He had been warned to get out of the area as quickly as possible.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 지역을 빨리 뛰쳐나오라고 But explained that just a few hundred yards from the crash site, he fell into a bush. 왜냐면 사고가 일어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Mom, he said, I was pinned down. 엄마, 저는 땅바닥에 완전히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I felt like somebody was sitting on me. 누가 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I couldn't get up.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Remember the prayer? 그 기도. Hold it down, Lord.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I felt like somebody was sitting. The Viet Cong came and were unknowingly. This is how close they were. When he was about to get up and run. He didn't know this. He didn't know they were that close. 서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적군들이. He said, they came so close to me, they were unknowingly standing on a part of my pant leg. 너무 가까이 있어서 Looking up at my parachute in the tree. 그리고 나무 위에 패러슈트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There he was. 네, 옆에 바로 누워있는 거를 They turned around and began to slash the bushes with their bayonets. 그리고 칼로 이제 그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쳤어요. Well, they were looking in this direction. 네, 이 방향으로 보고 있었어요. Thought I could run in this direction. 그래서 마이크가 아 내가 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갈 수 있구나. It looked safe, so I started to get up and was about to run. 그래서 안전해 보여서 내가 뛰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But once again, I fell into the bush. 근데 제가 또 떨어졌어요. And someone pushed me down and helped me there. 근데 갑자기 누가 또 나를 누르는 게 느껴졌어요. It's crazy, isn't it? I laid there for a couple of minutes. 제가 몇 분 동안 누워있었어요. But suddenly I had an impulse. Now get up and run. 내 갑자기 아 내가 지금 일어서서 뛰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Remember her third prayer? Get him up, Lord. 그래서 세 번째 기도 기억나. Get him up, get him up.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I heard a helicopter, so I sprinted through the wooded area, following the direction of the noise. 헬리콥터의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 방향대로 뛰어. Came to an open area where a helicopter landed and picked me up. 자 헬리콥터가 착륙을 해서 제가 그것을 타고 갔습니다. What? Listen to this. They had come in response to my beeper. 저의. The pilots carried a beeper that would send a signal so they could find it. 예, 그래서 조종사들이 비퍼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냈어요. And yet, when they found me, my beeper wasn't working. 근데 나를 그들이 구출했을 때. My beeper가 고장 났는데. We came in response to your beeper. 아, 우리는 당신의 비퍼 신호를 받고 온 거예요. 하지만 그 비퍼는 이미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That is intercession. 그게 바로 중복이 됩니다. Sometimes you don't know what you pray about. 때로는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You have to trust Holy Spirit. 여러분의 성령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You have to let him pray through you.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Sometimes in English or your language.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But sometimes to pray in spirit. 또 때로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He will build walls of protection around you.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et me pray over you for a few minutes. 제가 몇 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Yeah. Some other stories I could tell you about this testimony, but I feel like I just need to pray over you right now. 제가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Father, I lift up these students before you. 하나님 주님 앞에 이 학생들을 올려드립니다. I ask you to paga meet with them. 하나님 파가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Through my prayers right now, meet with. 지금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Land upon them.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Lord, I'm asking you that to bring amazing clarity to them. 하나님 놀라운 그 명확함이 이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Great revelation. 놀라운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To understand your ways like never before.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That the pieces will come together. 그 조각조각이 이제는 합쳐져서. That Lord, their spirit will receive. 그 그들의 영혼이. But also their intellect will understand. 하지만 또한 그들의 지성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And they'll be able to go to an entirely new level of prayer. 그래서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This intercession thing will make so much sense to them. 이 중보기도가 이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nd Lord, they'll see the simplicity of it also. 그리고 또한 이게 얼마나 단순한 건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And realize God can use me to do this. 하나님이 나 또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I don't even have to know what I'm praying about.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 If I trust the Holy Spirit, He will pray through me. 내가 성령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실 거야. So Lord, I ask for an impartation right now.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I ask you to give them by your Spirit.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Impartation of revelation. 자 계시의 임파테이션을 주시고요. An anointing.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Baptize them in your spirit afresh and anew.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세례를 받으시고. Let the spirit of intercession come upon them. 그 중보기도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That they would be used by you, Lord, from this day forward. 자 오늘서부터 주님께로부터 사용받을 수 있도록. In extraordinary ways. 아주 놀랍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To bring forth for you in your kingdom.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위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I pray, Lord, that they will heal the sick.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을. That they will deliver people. 그리고 하나님 정말. That they will protect people. 사람들 보호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But also pray, Lord, that they will be used to birth things for you. 근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잉태할 것을 믿습니다. The Holy Spirit will literally flow through them. 자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갈 것을 믿습니다. To bring forth things in the earth. 자 이 땅에 많은 것을 잉태하도록. To create. to land upon people, to light upon nations, cities, communities, that Lord, they will be used by you to bring forth wonderful and amazing things in your kingdom. 그 주님의 왕을 위해서 많은 놀라운 그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In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Would you just for 2-3 minutes pray in the Spirit? 그 2, 3분 동안 우리 방언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볼까요? Sometimes, at a point like this,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이런 때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Holy Spirit will just bring forth a new level of revelation in you.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높은 차원의 계시를 주십니다. I receive more revelation in my life when I'm praying in the Spirit. 제가 영어로 기도할 때 더 많은 계시를 than any other time. 다른 어떠한 때보다도 because I'm allowing him to rise up in me. 우리 성령 내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 드리기 때문이에요. And I was just about to stop the session when I heard him say, let them pray in the spirit for a few minutes. 3, 4, 5 minutes. 그래서 수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방언으로 3, 4,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So go ahead, just do it.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If you don't have your prayer language, just you can receive it right now. Just let the Holy Spirit rise up and begin to intercede through you. Just open your mouth, it'll fill it. You can do it now.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방언 주십시오. Let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fill this room, Lord. Mikotasa bakadesha. Ekele bokosta bada bakataha. Melakosta bada bakataha. Lord, I just hear you saying that while they pray, you're opening the eyes of their understanding.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 안에 그 눈을 뜨게 지금 하고 계세요. You're releasing that spirit of revelation. 계시의 영을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You're causing them to see things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see with their own intellect alone. 자신의 지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게 But you are bringing revelation.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가져다 주십니다. So Lord, we stir ourselves up now in our most holy faith. 하나님 우리 가장 깊은 By praying in the spirit. 믿음을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충만하게 구합니다. 코티마사반다바 카탈라베헤세. 메케테사바하타. See Andrew doing this, and it's exactly what I felt when I saw you doing this. 인류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Just grab the hand or put your hand on the shoulder of the person next to you while you're praying. Pray for them.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Just pray in the spirit. Trust the Holy Spirit. He'll pray for them. 여러분. He can pray for both of you at the same time, you and them.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바카타스. 예바카사. Lord, just impart right now, Lord. Release anointing right now. 마시베케테세. Lord, we just say destiny is being awakened in people now. Purpose is being awakened. Mantles are being shaped and formed. Understanding will come. You will find direction. You may not know what it is today. But because of what we're doing right now, God is releasing things for some of you. Some of you, the reason you came to this place is being released over you even as we pray right now. God is shaping your destiny just as he did Jacob at Bethel. Jacob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God brought him to that place and began to awaken his destiny. That's happening for some of you right now. Come on, just stir it up. Stir it up, stir it up, stir it up. Release your faith. Lord, release gifts. Destiny, purpose, understanding. Gifts, Lord, release gifts in this room right now. Gifts of your spirit. Lord, you awakened the gift of writing in me, and I didn't even know you were doing it. You just flipped that switch, put that gift in me. Lord, you're awakening destiny in some of these students right now. They may not even know it's happening. Thank you, Holy Spirit. Thank you, Holy Spirit. Thank you, Holy Spirit. Thank you, Holy Spirit. Thank you. Holy Spirit. Thank you. Holy Spirit, just hover over them all through the day today. Let your spirit just hover over them. And rise up within them.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주님 성령님 깨어나십시오. To continue this work that you're doing.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Let them just carry your presence everywhere they go.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Thank you so much, God. That was amazing. You just feel the presence of God in this place. That was awesome. Yeah. I don't want to stop, but it is lunchtime. So don't forget about community outreach. And our time with Dutch is 6:30 tonight in the Fire and Fragrance tent.